민수기. 아, 민수기 이거 민수기는 한마디로 백성을 숫자로 셌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Book of Numbers 이렇게 나옵니다. 아, 민수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민수기는 출애굽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출애굽하고 두 번째에 있죠. 2년 2월 1일에 시작합니다. 2월 1일에 시작해서 쭉 나가서 나중에는 출애굽하고선 거의 그 마지막 해에 있죠. 출애굽한 지 한 40년 되는 이 여기에서 민수기가 끝나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그 사건이 이 민수기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출애굽하고 처음에 출애굽하고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은 언제예요? 1월 15일 날 하죠. 1월 15일 날 유월절 날에 유월절이 1월 14일이고 15일 날에 전부 짐 싸들고 나와서 시내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돌판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완성하는 게 그해 마지막 12월 달 마지막에 성막을 완성합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다시 이걸 유월절 몇 기? 2기죠, 2기. 2기를 유월절 2기를 광야에서 치릅니다. 다시 1월 15, 14일서부터 15일 이래서 쭉 해서 치르고 다시 이제 2월 1일 때 하나님이 백성들 모아놓고 백성들을 세라 그럽니다. 백성들을 세는데 이 초기에 몇 명이 되느냐? 이 초기에 제가 쭉 적어놨죠. 쭉 적어놨는데 몇 명이냐면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늙은 노인들 빼고 전쟁에 나갈 만한 노인네가 총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3,550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민수기에서 이걸로 출발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 멸하십니다. 멸하고 그 20세 이전의 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 다시 모여서 무리를 형성했는데 몇 명이 되냐? 60만 1,730명이 됐어요. 거의 60만 명이 거의 유지됐습니다. 이거 놀랍죠? 이건 몇 가지에서 놀랍습니다. 원래는 백성이 어때요? 40년 정도 지나면 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지금 40년 전에는 우리나라 3천만 명인가 그랬을 거예요. 지금 5천만 명 아닙니까? 이게 늘어야 됩니다. 늘어야 되는데 그대로예요.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 숫자가 유지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똑같은 숫자는 거의 똑같지만 사람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요 앞에 초기의 사람과 후기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말도 못하게 달라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다른가가 민수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민수기에서 어떻게 보여주느냐. 민수기에 보면 이 초기에 이렇게 출발해서 한 사람이 거의 약 몇 명 차이 납니까? 1820명 정도 차이 납니다. 이건 거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건 거의 5차에 가까운 이런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레위지파 아까 그 12지파는 레위지파가 빠진 숫자입니다. 레위지파가 이제 다시 등장하는데 레위지파는 한 살 이후에 남자를 다 쳤어요. 아까 그 사람 몇 살까지였어요? 20세 이상인데 여기는 한 살 이상의 남자들을 쫙 쳤는데 몇 명 나왔냐? 그 22,300명이 나왔습니다. 22,300명. 22,300명이 나왔는데 그 이 레위지파도 광야에서 다 죽고 나중에 23,000명이 다시 됩니다. 레위지파도. 근데 여러분들 이 레위지파가 22,300명인데 요게 저 숫자적인 오류입니다. 이게 숫자적인 오류인데 왜 숫자적인 오류냐? 민수기 3장 39절에 보면 레인을 각 가족대로 계산한 즉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가 2만 2천 명이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나온 숫자는 2만 2,300명이에요. 300명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 숫자적인 오류로 봅니다. 어떤 오류냐? 아마 그 그 고하자손이 8,600명인데 저게 8,300명일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그 6자하고 3자가 너무 비슷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베끼다가 그 손으로 베끼다가 아마 그걸 6으로 착각해서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재미있는 게 성경을 베끼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류가 보이죠? 그럼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 이건 보나마나 오류 아니야? 아무튼 이걸 3으로 확 고치죠? 히브리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류가 나오면요. 성경을 고치면 자기는 죽는 하나님 앞에서 벌 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류가 나오면 그 오류를 그대로 베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오류인 거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임의를 바꾸질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기가 막힌 숫자적인 오류를 그대로 답습해서 한 사람이 잘못 쓰면 그 다음엔 계속 잘못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정신이 오히려 성경을 원본에 가깝게 보존하는 그 역할을 한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봐서 아 이거 잘못 쓴 거 하면서 임의로 막 고쳤더라면요. 완전히 성경이 자기 사상대로 다 이 그 각색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모양인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레위 지파가 22,300명 즉 22,000명입니다. 22,000명. 22,000명인데 이스라엘 장자의 수는 몇 명이냐? 22,273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장자는 다 내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를 바치는 대신 레위 지파가 그것을 대체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장자 대신 레위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여 살려야죠. 자기 장자 대신이라니까. 근데 몇 명이 더 넘어요? 273명이 더 넘는 거야. 그래서 273명은 가축으로 대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모든 장자는 전부 하나님께 바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숫자도 참 너무 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아유 뭐 마지막 한 명까지 맞췄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너무나 그 이 뭐라 그럴까 그렇게 숫자 하나까지 맞출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대강 맞는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고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 보면 아주 굉장히 자연스럽게 막 강제적으로 사람을 뭘 사람 죽일 수도 있죠. 뭐 273명 싹 없애버리고 그냥 22,000명 딱 맞출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태어나고 죽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저 숫자를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만약 이 273명 남으니까 그 남은 것에 대해서는 가축으로 대신해라 해서 아, 이 사람이 남을 경우엔 이렇게 가축으로 대신할 수도 있구나. 이것까지 다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 레위 민수기에는 초기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인가 이것에 대해서 쫙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요 이전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여기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쭌 지파가 어디예요? 60만 명이 거의 비슷한데 후기에서 딱 봤을 때 사람이 제일 많이 쭌 지파가 어디입니까? 시므온 지파죠. 시므온 지파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예? 시므온이? 그건 르벤입니다. 예, 시므온이 무슨 지파냐면 뭐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모압 여자하고 가늠한 적이 있어요. 그 모압 여자하고 가늠한 것의 그 두령이 시므온 두령이었습니다. 그 두령이 그렇게 가늠을 하니까 그 시므온 지파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 동조를 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펑크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펑크가 났는데. 근데 놀라울 게 저 3만 7천 명이나 펑크 내는데 마지막에 보면 3만 7천 명 빠지지가 않고 채워졌죠. 그러면 어디에서 많이 늘었습니까? 이 베냐민, 그죠? 그다음에 이사갈, 뭐 이런 데서 쭉 다시 채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저 시므온이 가져야 될 몫을 베냐민이 다 가져간 겁니다. 나중에 딱 나눠줄 때는 사람의 수에 의해서 땅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범죄하면 다 뺏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결국은 복을 받죠. 그리고 이 민수기에 보면 또 그 이 사람의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 두 번째는 이런 게 다뤄졌습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생뚱맞아요. 갑자기 민수기 하시다가 왜 또 하나님께서 문둥병 걸리는 진밖에 내보낼 건 막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읽다가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간섭하셨을까. 그러는데 이거 굉장히 주는 교훈이 커요. 부정한 사람은 진 안에 있으면 안 된다. 진 바깥에 있어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들 영적으로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데 이 거룩한 그리스도인 모임 속에 부정한 사람들이 껴서 그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진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진 밖으로 내봐.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민수기에 보면 부정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진 밖으로 내보내라. 뭐 예를 들면 문둥병 걸려서 내보내라. 여자 중에 만약에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정하니까 내보내라. 그리고 부정을 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부정을 탄 사람은 7일 동안 격리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부정을 씻는 예식을 통해서 돌아와라. 계속 하면서 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이 온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계속 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 모르겠어요. 그건 아마 그 문둥병을 뗐는지 안 뗐는지 모르겠지만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니까 문둥병 환자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그럴지 모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세 번째는 또 하나님이 민수기에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를 배상해라. 그러니까 저는 민수기 읽다 보면 왜 생뚱맞게 갑자기 또 하나님이 사람 세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 손해를 끼친 사람은 손해를 배상하고 부부관계에 이렇게 의심이 생겼을 경우 있죠. 아무리 봐도 내 부인이 바람 피는 것 같아. 그럼 이 부인은 바람 안 피는데 계속 의심받으면 어때요? 둘이 어떻게 됩니까? 예? 틀어지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의심하면서 살지 말고 데리고 와서 제사장에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고 이런 잿물을 먹이게 해요. 막 이렇게 태운 잿물 있죠. 그걸 먹이게 한 다음에 만약 그 여자가 정말 부정을 했으면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부정을 해서 허벅지가 썩어 들어갈 것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저주를 해요. 근데 그게 먹히는 거야 진짜. 근데 만약에 안 썩어 들어갔다 그러면 부정하지 않은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의처증에 걸리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보장했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민수기에 보면요 부정한 사람은 내보내고 아내 있는 사람끼리는 화목하게 살라는 거야. 갚을 거 갚고 의심하지 말고 서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계속 명령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수기에 쭉 나오다가 민수기에 2월 며칠 날 이걸 명령했다고요? 2월 1일 날 명령을 이걸 다 합니다. 2월 1일 날 명령을 하고 그리고 며칠 날 떠나느냐? 2월 20일 이걸 다 명령한 다음에 2월 20일에 드디어 시내산에서 떠납니다. 그 시내산에서 이걸 다 받아요. 그래서 이게 민수기 10장까지가 바로 그 얘기예요. 막 이렇게 너희들은 사람 세고 그 다음에 잘못된 사람 내보내고 안에 있는 사람 화목하고 이런 것들을 쭉 한 다음에 2월 20일이 되면 그 다음에 이들이 드디어 떠납니다. 떠나면서 이 민수기에 보면 이제 그 광야의 사건들. 아 그리고 또 이 떠나기 전에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지금 방금 뭐 명령했어요? 사람 수 셌죠? 그 다음에 뭡니까? 부정한 사람은 내보내고 안에 있는 사람끼리는 화목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드리냐 백성들은 어떻게 제사드리냐 이런 그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가 또 여기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다 말씀하신 다음에 됐다 떠나라 그래요. 그래서 광야로 떠납니다.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로 떠나요. 광야로 떠나는데 이 광야를 떠나면서 광야에서 이제 사건들을 많이 겪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가장 큰 사건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몇 가지만 우리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불평하냐? 민수기 11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민수기 1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야,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고기 못 먹었다고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 어때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왔을 때 을 그렇게 기뻐서 펑펑 뛰었던 사람인데 지금 몇 년 지났죠? 1년 지났어요. 1년. 1년 지났는데 울면서 우린 고기도 못 먹네 이러면서 웁니다. 여러분들 울어본 적 있어요? 이 세상 거 없다고 울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난 집도 없네 이러면서 내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눈물 펑펑 흘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아, 참 없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참 나는 얼마나 불쌍한가 이러면서 막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는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생선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여기서 맨날 만나만 먹는다. 만나가 참 맛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먹으면 어때요, 사람이? 지겹죠? 여러분들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매일 먹으면 어때요? 매일 난 칼국수 좋아한다 해서 매일 칼국수만 먹으면 어때요? 지겨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써야 돼요, 이 사람들이?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게 아니라 고기가 없으면 하나님 참 만나 감사합니다. 근데 고기도 좀 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예뻐.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징징대는 거예요. 고기가 없네. 차라리 애굽에 있을 걸 못하러 이 광야에 데리고 와서 우리 고생시키나. 아이고 이 내 신세야. 이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그 아무튼 뭐 떡 하나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군방한테 맞을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꾀심해서 야 너희들 그렇게 고기 때문에 뭐 애굽에서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 하다가요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 안 믿을 걸 요런 깜찍한 소리 했다가 여러분들 그냥 큰일 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그 얼마 전에 우리 학교에 어느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 집이 불교로 자기 엄마가 불교로 믿게 된 게 자기 어머니가 그 할머니가 죽으면서 그랬대요. 너 예수 믿으라 그랬대. 근데 그리고 그 말 듣고 자기가 시집 가서 그 예수를 믿으려고 그랬더니 일요일마다 사고가 나더래. 일요일마다 일요일 날에 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를 하고 일요일에 누가 다치고 그냥 교회만 가면 그런 게 생기더래.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교회 나가는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난 딸이 지금 우리 학교 다니는데 그 딸이 이제 최근에 제가 성경 공부를 다시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왜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하도 압력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 대학교 때 교회를 다니니까 이 집에서 이 머리를 다 깎았대요. 이렇게 자기를. 뭐 그런 고난을 당했더라고. 그래서 쭉 안 다니다가 최근에 와서 아무리 봐도 돌아가야 될 것 같다 그래갖고선 최근에 와서 그런 마음이 있어갖고 제가 이제 이 성경 이 요새 우리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제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몇몇 선생님이 거기에 동조해서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서 성경을 같이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강하게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니까 뭐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아니 이제 수백 년이 지났어. 그래서 이제 피신하려고 애굽으로 가는 것까지 막았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애굽은 절대 가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고집을 피우고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바벨론 군대를 애굽까지 쳐들어가게 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은 다시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무슨 일이 있어도 죽으나 사나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이젠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승부수내야 됩니다. 내가 뭐 일이 안 된다, 뭐 꼬인다 필요 없어요. 죽어도 내가 꼬이면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걸 풀어야지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렇다면 내가 고기를 먹이겠다. 하루 이틀 열흘이 아니라 막 고기가 지겨울 정도로 먹이겠다 그랬어요. 한 달을 먹이겠다 그래서 한 달을 계속 고기만 먹이겠다. 여러분 한 달 고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막 고기만 먹으면 신물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 이 사람들이 지금 몇만 명인데 한 달을 고기를 그냥 실토록 먹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봐라! 그러더니 그 다음 날에 그냥 메추라기가 몰려오는데 메추라기가 어디로 왔을까요? 예? 이 성경에 보면요. 메추라기가 여기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을 쳤어요. 메추라기가 요 진 안에 왔을까요? 진 밖에 왔을까요? 예? 아, 진 안에 와서 뭐 메추라기 다 있으면 뭐 나중에 메추라기 떨어져서 죽으면 큰일 나게요. 실제로 보면 이 진 밖에 메추라기 잔뜩 몰려와서 높이가 1m인 데서 떠 있는 거예요. 야, 새가 1m 요 높이에서 떠 있어. 메추라기들이. 이 진에서 약 하루 길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먼 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갔고요. 새까맣게 깔려 있는 메추라기를 그냥 막 손으로 잡고 그냥 잠자리 채로 잡고 이러면서 그냥 무수히 많이 끌어 모아갖고 튀겨 먹고 끓여 먹고 그냥 삶아 먹고 구워 먹고 그냥 무지무지하게 먹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가 먹으면서 만족해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셨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때리셨어요. 아마 여러분은 왜 이렇게 잔인하시지 않았냐 이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온 인류를 위한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시대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율법대로 이들을 이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고기 사건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반항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글쎄 이 구스 여자 있죠. 나이가 100살이 다 된 나이가 그 80이 넘은 모세인데 구스 여자 구스 여자가 이 에티오피아 여자인데 아마 그 흑인 여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여자를 얻어서 결혼하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반대했어요. 자기도 가족이니까 야 우리 가족에 뭐 그런 흑인 여자 왜 얻어오냐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왜 이방 여자를 네가 얻느냐 막 조언을 하고 막 비난을 했죠. 그랬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이 걸렸어요. 근데 이거를 요즘에 많은 교회의 목사들이 교인들이 자기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이 예화를 막 얘기하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민수기 12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보니까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러분들 모세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선지자하고도 다르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꿈으로도 보고 뭐 예언도 하겠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하나님이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안 하고 직설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까지 본 그런 자인데 너희가 어떻게 그런 자를 너희 함부로 조언하고 함부로 말하냐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막 대면하고 직접 대화 나누고 그러면 나한테 조언할 필요 있어 없어요? 그건 조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근데 여러분들 온 인류 중에 그런 사람이 역사적으로 딱 한 명이었어요. 모세. 두 번째는 누구예요? 인간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셨어요. 예수님한테 무슨 조언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제가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뭡니까? 그 사람은. 예? 참남한 사람입니다. 참남한 사람. 참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선지자, 그의 선지자, 뭐 목사, 장로 아니면 유명하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모세의 자리에 앉히면 안 됩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다 형제요? 자매다. 너희 중에 누구도 랍비로 칭함을 받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형제 자매로, 내가 잘못하면 여러분들 저한테 얼마든지 조언할 수 있습니다. 야단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권면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미리암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문둥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문둥병이 들어갔고 이들이 당황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해갖고 다시 7일 만에 문둥병이 나서 돌아온 사건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또 사건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가나안에 몇 년 만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예? 가나안에 도착한 게 몇 년 만이에요? 출애굽한 지. 예?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출애굽한 지 약 1년 8개월 내지 2년 만에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입구에 도착했어요. 가나안 입구에 도착해서 여기서 12명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40일 동안 정탐하는 이 사건이 민수기에 나오는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뒤에 돌아왔는데 이 중에 10명은 어떻게 되냐?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가니까 안악 자손들이 있는데 안악 자손들이 굉장히 키가 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라고 했어요. 메뚜기. 우리 메뚜기 같다. 메뚜기. 이건 상대가 안 된다는 거야. 열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는 다 죽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열 명의 말을 듣고요. 온 백성이 곡을 했다 그랬어요. 곡. 온 백성이 곡을 했어요. 아이고 이러면서 우리가 완전히 다 죽었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 사람들의 칼에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끌어내셨구나.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예? 홍해를 건너온 사람의 말이야 이게? 근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10명이 그랬는데 2명이 있어요. 2명. 이 2명이 옷을 찢었어요. 찢으면서 무슨 소리 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수기 14장 찾아볼까요? 야, 민수기 14장 33절서부터 한번 봅시다. 33절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안악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메뚜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당당해야지 이렇게 자기를 메뚜기로 자학하면서 결국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1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어요. 기가 막히겠어요. 예? 이거 뭐 회개해서 우는 게 아니야 지금. 회개해서 우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우는 거예요? 예? 신세 타령하면서 우는 거예요. 신세 타령하면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해서 우는 건 정말 아름다운데 신세 타령하고 그래서 우는 거는 이건 정말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울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울 때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길로 가로되 우리가 두루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얼마나 멋있어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어휴, 이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우리는 메뚜기다 이거 하고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거 하고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엄청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두 명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 여호수아, 갈렙.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 여호수아 갈렙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 배려 이저 하나님은 굉장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는 게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데 이 여호수아는 유대인입니다. 갈렙이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갈렙이 이방인이라는 거 몰랐죠? 갈렙은 유다지파 대표로 갔지만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갈렙이 그 민수기에 보면 그나스의 그나스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그나스가 바로 뭐냐면 에서의 자손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냐? 그 뭐라고 생각해요? 우연 같아요? 예?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예? 이방인만 들어가요?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고 들어가죠.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저 누구야? 어? 여호수아 아니면 뭐 다른 유대인 이렇게 둘이 딱 들어갔으면 우리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지만 여호수아 갈렙 이 이방인 갈렙이 둘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90살이고 갈렙이 70몇 세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어리죠. 그러니까 장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장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이 저 역사 영적으로 보면 장자가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바로 이방인들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거 함께.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정탐꾼 사건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도 이 백성들이 기가 막히니까 모세한테 너 이 백성 떠나라 그래요. 내가 이 백성 다 멸해버리고 다시 네 자손을 만들어서 가나안에 집어넣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때야 돼요?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래놓고 그냥 싹 멸해버리시고 내 자손이 들어가게. 근데 모세는 안 그랬어요. 모세는 막 하나님께 무릎 꿇고요. 하나님 지금 온 세계 사람이 하나님이 이 백성 이집트에서 끌어낸 거 다 아시는데 여기서 다 멸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오염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저 가나안에 들여놓을 능력이 없으니까 백성들 다 죽였다고 하는데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멸하시는 걸 안 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 정탐꾼들 40일 동안 정탐한 거를 하루에 1년으로 쳐서 너희 광야에서 다시 훈련 받으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가지고 훈련이 안 된 거야. 2년 가지고 노예 근성이 벗어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그래? 40년 동안 뺑뺑이 돌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렇게 시나이 반도 있죠? 시나이 반도에서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가나안에 이렇게 갔다가요. 되돌아와서 여기서 뺑뺑 돕니다. 여기서 40년을 뺑뺑 돌아. 그냥 뺑뺑뺑뺑뺑 하나님 뺑뺑이로 돌리시는데 그냥 죽으라고 달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40년 동안 그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는데 여기에 훈련을 받으면서 또 몇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사건이 벌어집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뭐 자기네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예언이 막 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 모세와 나가 너랑 나랑 다를 게 없다. 그래서 교만해져 갖고 모세를 대항하면서 야 너만 뭐 지도자냐? 우리도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전부 그 가족과 함께 다 멸해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시편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부른 시가 많죠. 이 고라가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역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한 거를 아주 싫어하셔요.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이 목사가 있는데 정말 형편 낙가무라야 정말. 저 사람 뭐 정말 아무리 봐도 좀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니야. 근데 내가 정말 저 사람 너무나 형편 없으니까 가갖고선 막 야단 쳤어요. 잘못했으니까 야단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 목사 편은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목사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목사를 막 야단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교만한 겁니다. 권위를 무시하고 나는 너보다 낫다. 그 교만한 걸 하나님은 미워하셔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잘나고 옳았어도요, 여러분이 권위를 무시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는 순간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 그 편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잘났어도 겸손하게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 내가 만약에 평신도라면 장로들을 통해서 권위할 수 있죠. 야단칠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날 보내서 야단치라 그러면 그건 야단쳐야겠죠. 내가 그건 하나님의 권위로 나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나의 그냥 인간적인 권위로 여러분이 덤비면요, 그거는 교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다단과 고라와 다단과 이 아비람이 정말 이런 교만 때문에 결국은 모두 망했습니다. 또 하나 사건은 뭐냐면 무리바 물이라는 게 있어요. 무리바 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다 보니까요, 물이 없어요. 광야에 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이 없죠. 그래서 물이 없어서 막 고통을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터뜨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데, 이 반석을 명해서 물을 터뜨리는 사건이 몇 번일까요? 한 번일까요? 두 번일까요? 예? 네? 어떻게 알아요? 두 번인지. 예, 이게 두 번입니다, 사건이. 근데 이 두 번이라는 사건이 재밌어요. 출애굽기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7장 1절을 한번 보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르비딤에서 일어났어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그러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반석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석을 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펑 터졌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겁니다. 근데 민수기 20장 보세요. 여기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7절에 보면 또 봅시다. 또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나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실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야, 이 앞에 사건과 이 사건이 동일 사건일까요? 다른 사건일까요? 예? 많은 사람이 이걸 동의 사건으로 보는데 이거 동의 사건 아닙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애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뭘 잘못했어요? 예? 아니 앞에서 반석 때리라 그랬잖아요. 아니 출애굽기에서는 분명히 반석을 치라 그래서 쳤잖아. 근데 두 번째는 예? 두 번째는 반석에게 명화라 그랬는데 때렸죠. 왜? 왕년에 뭐 했어요? 모세가 왕년에 쳤다는 그 경험으로 뭘 느꼈어요? 예? 아, 그럼 두 번 쳐서 야단 맞은 거예요? 아니면 한 번 치면 되는데? 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기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가 내랴 하면서 반석을 때렸죠. 여러분들 전 반석 때린 것도 문제라고 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역할 때 굉장히 위험한 게 그겁니다. 왕년의 경험으로 사역하는 거 있죠. 왕년에 반석 때렸거든. 근데 이번에는 때리라고 그러지 않고 가리켜서 그냥 말하라 그랬는데 왕년의 가닥지로 그냥 때린 거야 그냥. 여러분들 우리 사역자들의 가장 위험한 점이요. 초기에는 굉장히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다가 두 번째는요 경험으로 다 떼어버립니다. 근데 경험으로 한 게 훨씬 세련돼 보여.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모세가 건방지게 사람들 앞에서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내겠다. 그래서 반석을 막 때리는데 진짜 모세 힘으로 반석이 깨진 것 같아. 두 번이나 때렸으니 반석이 쪽 깨졌으니까 누구 힘으로 깨진 것 같아 이게. 모세 힘으로 깨진 것 같잖아요. 초기에는 하나님이 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때렸거든. 두 번째는 때리면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초기 것도 무리바라 그러고 이거는 저 뭐야 초기는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시내산 그 부근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요 가나안에 갔다가 되돌아올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두 개가 달라요. 둘 다 무리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개를 한 개의 사건으로 보면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해요. 아니 때리라고 해놓고 왜 때렸다고 뭐라고 그러냐 그러는데 앞에 건 때리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때리라고 그러는 얘기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많은 사람이 사역을 할 때 절대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내 생각 그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우리가 이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신앙생활할 때 왕년에 가닥지로 하면 안 됩니다. 왕년에 가닥지로 하지 마시고 그냥 그때 못 가. 그래서 결국 이 사건 하나로 모세 못 들어갔어요. 예, 이 사건 때문에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간다.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도 모세가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요 죽기 전에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죽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는 그 반석 사건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그럴 거예요. 하나님 그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꼭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사역자가 되면요 그 한 번의 사건이 끝입니다. 여러분들 그 초기 때는 막 대강 막 잘못해도 그냥 용서받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요 그 한 번의 사건이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역자들이 어느 정도 성숙한다면요 입 함부로 놀리면 안 됩니다. 특히 건방진 거 하면 안 돼요. 옛날에 그 토레이 박사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래 토레이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가 대단한 부흥운동을 했대요. 근데 한번 친구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 야, 이 정도면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그 부흥사 아니냐.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인정받은 사람 아니냐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 후로 그냥 성령의 사역이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뭐 물론 실수할 수 있어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요 하나님이 하신데 지가 한 것처럼 하면 끝입니다. 절대 입으로 여러분들 그런 교만한 마음을 내뿜으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모세가 이 사건이 벌어졌고 두 번째 사건은 뭐냐 하면 노뱀 사건입니다. 노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고 걸어가고 걸어가는데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걸어가면 그 신발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네, 신발이 빵꾸가 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이 빵꾸가 안 나게 하셨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야,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빵꾸가 나지 않았어요. 신발이 빵꾸가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손에게 물려주면 되죠. 뭐 60만 명, 60만 명인데 뭐 그대로. 신발 그대로 물려받아도 이게 괜찮은 거예요. 신발 공장 없어도 돼요. 이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물자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광야 생활을 이들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노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민수기 21장을 한번 넘어가겠어요. 민수기 21장 4절을 보면 자 읽어봅시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조차 애굽 애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식물이 뭐 이런 저 화초라는 뜻이 아니고 음식물이 없다는 거예요. 음식물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에 이 박한 식물 이게 맞나거든요. 아니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야 정말 이 건방진 말을 한 거예요. 맞나 이거 아유 이거 안 된다 이러니까 이렇게 영양가 풍부한 걸 그냥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불뱀을 백성 중에 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불뱀이 백성들을 막 무니까 백성들이 무수히 죽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8절 한번 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불뱀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이게 우연 같아요 또? 이게 바로 누굴 의미하고 있어요? 예, 불뱀을 물린 사람들 이게 정말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완전히 죄 덩어리가 돼서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불뱀에 물린 즉 불뱀에 물렸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야. 여러분들 한번 그 상황에 한번 봅시다. 내가 그냥 이렇게 텐트 안에서 불뱀에 물려서 시름시름 죽어가는데 갑자기 소문이 들렸어요. 야 노뱀을 보면 산대. 나와서 빨리 노뱀 보자 그랬을 때 둘 중에 하나겠죠. 무슨 헛소리 하냐. 지금 내가 죽어가는데 지금 무슨 노뱀을 보면 살아. 나 건드리지 마라. 나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둬라. 이런 사람이 있겠고 한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죽든 살든 나가서 노뱀을 봐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 진짜 노뱀을 보니까 사는 거야. 여러분들 세상의 이치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어요. 내가 이거 놓으면 어떻게 돼? 이거 놓으면 떨어지죠?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예? 중력의 법칙입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뉴턴이 만들었대요. 깜짝 놀랐어요. 뉴턴이 전 사람은 날아다녔나 그러면? 이거 뉴턴이 만든 게 아니라 뉴턴이 발견한 거야.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법칙을 만드신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 노뱀으로 산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거 법칙이 아니에요. 그게 법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 산다. 그럼 뭐예요? 그게 법칙이에요. 그게 진리고. 그게 논리적으로 그게 어떻게 논리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무슨 논리입니까? 논리가 중요해요? 사실이 중요해요? 예? 네? 사실이 중요하죠? 아무리 논리적으로는 뭐,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거야. 법칙이 사실이 더 중요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에요. 내 아들을 믿으면 산다 그러면 사는 거지. 아우, 저는 그게 제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뭐 중요해? 머리가. 이게 사실인데. 노뱀을 보면 산다. 왜 노뱀을 보면 삽니까? 눈에 뭐가 들어갑니까? 뭐 아무리 따지고 다 필요 없어. 사는데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쳐다봐야지 죽어도. 사는데 뭐 말이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 사건이 바로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바로 그분을 바라보면 산다는 것을 이미 예시, 예표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냐. 이 발람 사건이 벌어집니다. 발람. 발락이라는 사람이 모압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발람 선지자를 꼬셔서 그 발람 선지자에게 좀 설득을 해갖고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었는데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하면 입에서 자꾸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이나 축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에게 속한 선지자가 아니고 이방 선지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 발람이 축복을 하면 진짜 축복이 내리고 발람이 저주하면 진짜 저주가 내리더래.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닌데 존재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그 다 노아의 자손들이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발락이 와서 예물을 많이 주면서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워낙 예물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가면 돼요? 안 가요? 예? 돈에 흔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돈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이 발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안 가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뭐 잠깐 가보는 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그러니까 하도 가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가지만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만 말해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지키겠습니다. 이러더니 쫓아가는 거야. 그래야지 예물을 받거든. 가는데 당나귀가 갑자기 밭으로 들어가요. 아니 길로 안 가고 밭으로 가. 그러니까 당나귀 때립니다. 그러니까 당나귀가 요번에 길 가다가 요번에 또 막 포도원 쪽으로 가는 거야. 담에 막 다리를 비비는 거야. 그러니까 다리가 다치잖아. 그러니까 또 때립니다. 이놈의 당나귀가 왜 그래? 근데 그 당나귀가 또 가다가 갑자기 엎드려. 안 가고. 그래서 때리니까 당나귀가 왜 자꾸 때리냐 그래요. 당나귀가 말하니까 발람이 깜짝 놀랍니다. 당나귀가 말을 해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눈 뜨고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눈 뜨고 보니까 글쎄 그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딱 지키고선 죽이겠다는 거야 너. 그러니까 당나귀는 보는데 자기는 못 봤어. 얼마나 돈에 눈이 어두면 당나귀도 보는 걸 자기가 못 봅니까.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우리 사역자들이 돈에 눈이 멀으면 큰일 납니다. 알겠어요? 자기가 돈에 눈이 먼 정도가 아니고 뭐 그 돈 때문에 자식에게 물려까지 주려고 그런 깜찍한 생각했다가 여러분들 이건 발람보다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보고 발람이 떨면서 그럼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럽니다. 워낙 가고 싶어 하니까 뭐 마음속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야. 그러니까 그래 너 좋아. 가는 건 좋은데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말 외에 딴 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발람이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갑니다 또.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가 봐. 가갖고선 또 이스라엘을 딱 보니까 발락이 아이고 잘 왔다고 저 이스라엘 보고 무슨 저주 좀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발람이 딱 보면서 저주를 하려고 손을 든 순간에 입에서 축복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요. 이러면서 막 나오니까 발락이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이쪽에서 보지 말고 딴 쪽에 가서 봅시다. 그래서 또 딴 쪽으로 자려온 거 가서 보니까 그쪽에서 또 축복해. 또 옮겨서 또 오니까 또 축복해. 그 발락이 나중엔 부들부들 떨면서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로 알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빨리 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 발람이 나는 내가 이 저주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걸 내가 바꿀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들 이 발람이 민수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후대에 발람이 아주 기가 막힌 것을 모압의 왕에게 조언을 해줬어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이거는 민수기 안 나와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나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우상의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어떤 조언을 하냐면 나는 저주를 못하지만 귀띔 한마디. 그래서 뭐라고 귀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저주할 수가 없고 스스로 하나님께 벌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우상 숭배하게 만들면 저 사람들 자멸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발락이요. 모압 여자들을 동원해 갖고 그들을 우상의 숭배의 자리로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최고 미녀들 뭐 양기비 서시 이런 애들 다 동원해 갖고서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을 꼬시니까 남자들이 그냥 홀딱 반해 갖고 모압 여자들한테 찾아가서 그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때리십니다. 효과를 본 거야. 자,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했어요? 저주하지 않았어요? 예? 저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킨 것 같죠? 예? 그리고선 발락에게 그래도 유익한 조언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 입으로는 죄를 안 진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평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발람이 아주 그 악한 선지자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그런 꽁수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인지 몰라요. 네가 이 소자 중에 한 명을 실족케 하느니 차라리 연자 맷돌은 네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랬어요. 네? 다시 여기 있는 소자 중에 한 명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연자 맷돌이 요만한 맷돌이 아닙니다. 요만한 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도 어때요? 죽죠? 요만한 맷돌도 못 올라와요. 무거워서. 근데 연자 맷돌은 뭐냐면 삼손이 이렇게 돌렸던 맷돌이죠. 당나귀가 돌릴 수 있는 그 맷돌이야. 그거를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는 거야. 그거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아무리 자기가 무슨 어? 뭐 저 수영 선수라 그래도 절대 못 삽니다. 차라리 그게 더 낫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발람이 그런 죄를 저. 그다음에 이 발람 이후에 또 사건이 있는데 이제 모압 여자와 이 간음을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여자 간음하니까 하나님이 치시기 시작하는데 무려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 지금 막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사람들이 막 하나님 살려주시자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한 남자가 모압 여자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에 들어가는 거야. 이 백주 대낮에. 그러니까 어때요? 아론의 아들 중에 엘르아살이라고 있어요. 이 엘르아살이 참을 수가 없어갖고 그 저 창을 가지고 가서요 두 남녀를 오뎅처럼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기가 막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잔인한 일인데 그들을 죽이는 순간에 그 죽음의 전염병이 멈췄습니다. 멈추면서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엘라스리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그랬어요. 아 비느하스. 엘라스리의 아들 비느하스. 비느하스가 바로 이 나의 질투로 그들이 질투함으로써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살렸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토록 죄를 미워하시고 이 죄를 금하십니다. 여러분들 민수기는 그 뒤로 27장서부터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옵니다. 그 규례들이 뭐냐? 전부 이 백성들이 모여서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규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백성이 모여서 살 때 바로 어떤 식으로 살 것인가. 특히 딸들, 자식이 아들이 없고 딸들밖에 없는 집이 있어요. 슬로브아트의 딸들인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럴 경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그 딸들만 있는 집은 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딸들만 있는 집은 딸들에게 주라는 거야. 근데 딸들이 결혼하고 나면 그 남자 쪽으로 귀속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들이 있는 집은 같은 지파에 있는 남자하고만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파에 나눠준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맨 마지막은 그걸로 끝나요. 그 딸들이 그렇게 결혼했느니라. 여러분들 이 순종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민수기는 정말 이 불순종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드디어 40년 후에 어떤 사람들이 남았어요? 예? 순종하는 사람들이 남았는데 이 40년 동안 여러분 훈련 받은 게 어떤 훈련 받았냐? 이 40년 동안 어떤 훈련 받았냐? 이런 거 훈련 받았어요. 40년 동안 여러분들 이 머물고 떠나는 훈련 받았습니다. 머물고 떠나는 거. 민수기 9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9장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보면 19절을 한번 보겠어요. 그 19절에 보면 18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머물렀고 그 다음에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다. 뭐 연습했어요? 예? 순종 연습한 거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천만 백성들이요. 떠나자! 그러면 그냥 전부 일어나갖고선 쫙 텐트 걷고 떠나는 거예요. 이거 장관이죠. 그 다음에 구름이 이렇게 머무릅니다. 그러면 그냥 천만 성도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니 머무르자! 그러니까 쫙 머무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텐트 아무리 텐트가 치는 거 별로 어렵지 않다 그래도 텐트 치고 여러분들 가재 두고 제대로 놓고 하려면 그 쉬운 겁니까? 번거로운 겁니까? 번거롭죠. 그래도 이제 가재 두고 제법 생겼을 거 아니에요. 제법 있거든. 그 가족이 다 있는. 근데 그 어떤 구름이 어떤 데는 아침에 머물렀다 저녁에 일어나요. 텐트 치자마자 그냥 좀 있다가 또 텐트 걷어야 돼. 여러분들 아침에 계속 하다가 맨날 아침에 했다가 저녁에 아침에 했다가 저녁에 그거 한 세 번만 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네? 텐트 안 칩니다. 야 저녁에 이제 곧 갈 건데 텐트 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있자 이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또 한 달을 있는 거야. 한 달을 참 그럼 또 한 달 동안 또 텐트 안 치려고 버틸려고 했더니 뭐 그 다음날도 안 가고 그 다음날도 안 가고 이게 무슨 계약이 없어. 무슨 날짜를 미리 예고로 해줘야 되는데 예고로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또 그냥 계속 머물러 있다. 야 안 되겠구나. 이번에 오래 머무르실래나 보다. 텐트 쳐라 하면서 텐트 딱 쳤더니 그 다음날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야 환장하죠. 환장해. 그거 40년 동안 훈련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불평이 없어져요. 왜?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은요 당연한 거야. 그게 떠오르면 비 오면 우산 쓰는 거 당연하지. 우산 썼다가 아 또 비 와 이런 사람 어딨어. 비 오면 항상 우산 쓰는 거지. 마찬가지로 그냥 떠오르면 가고 아멘이야. 아멘 뭐든지 아멘이야. 이 이집트에서 나온 애들은 끊임없이 불평하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은요 아멘. 만나만 맨날 먹어도 맛있는 거 만나가 그냥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냥 뭐 오늘도 양식을 주신 감사합니다. 무슨 부추 먹어본 적 있어 아직 막 그리워하지. 만나면 맨날 먹는데 뭐 완전히 그냥 색깔이 다른 사람이 딱 돼갖고 40년 만에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그 가나안에 도착한 40년 만에 도착한 남자들은 뭐예요? 옛날의 남자들이 아니야. 키는 어떻게 했을까? 키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만나가 영양가는 많겠지만 그래도 예? 메추라기도 열심히 먹었으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보다 좀 키가 크지 않았을까? 그래도 여러분들 안악자손 안악자손은 메뚜기입니다. 여전히 메뚜기예요. 그 메뚜기야. 그 메뚜기들이 왔는데 무서운 메뚜기가 왔어요. 완전히 그냥 살인 메뚜기가 돼서 전부 온 거야. 그냥 딱 왔는데 눈빛이 벌써 달라. 과거에 왔을 때 눈이 이렇게 휑 들어갔는데 이제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사람이 딱 도착해갖고선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단강 건너라. 그들이 건너요. 건너면서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데요. 무시무시할 정도로 정복해 나갑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여호수아기를 우리가 또 우리가 다룰 겁니다. 기대하세요. 개봉 박두입니다. 신명기